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8월 4일 목요일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끼며 공감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 아침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되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가 온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전부 되시네. 방송의 썸머 스페셜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곡 함께 들으셨는데요. 광주시립합창단의 주기도, 강내우 씨의 음성으로 전부, 에덴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하늘 풍경의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한 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이사야 41장 10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제8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장려상 인기상 곡이었습니다. 골목길 걸을 때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들으셨고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했더란 마지막 곡입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